바라보며 눈을 맞췄지. 난 그대로 제주도 같은 곳을 향했지. 말도 안 돼 그 좁은 길들을 빠져나가 숙소 비슷한 곳에 나타났을 때 심하게 기울어진 건물들이 보이고 뭔가 이상하단 걸 깨달았을 때에 나 왜 이러는지 몰라 혼자 이런 밤 그녀의 꿈을 꾸는 게 어쩌면 나는 아쉬워 봤던 때가 있었지. 난 그대로 또 눈을 감고 그녈 만났지. 아직까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워 조심히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갑자기 눈이 터지고 억지로 눈을 감고